이 시간에는 노래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경이하는 그의 품이 안긴 이 행복. 시내가에 보들꽃 피는 화창한 이른 봄날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소서에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야전길. 별이 유난히도 반짝이네 장군님의 야전길에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며 정답게 정답게 따르네 심정을 태우시며 용서들 찾아가시는 아 천군님 앞길에 빛나는 새벼라 장군님의 야전길에 승리를 마중하며 장엄하게 노을이 노을이 불타네 손군의 신념으로 기어이 승리하리 맹세 장군님 따라서 끝까지 가리라 천만의 염원을 담아 아 장군님 손등길에 빛나는 붉은해 빛나는 붉은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손군 승리 12달 이상으로 놀이 뷰곡을 보내드렸습니다.